فأوجس منهم خيفة قالوا لا تخف وبشروه بغلام عليم فأقبلت امرأته في صرة فصكت وجهها وقالت عجوز عقيم قالوا كذلك قال ربك إنه هو الحكيم العليم 아브라함의 존경받는 손님의 얘기가 그대에게 이르렀느뇨. 그들이 그에게 평안하소서라고 인사하니 그도 평안하소서라고 알지 못한 그들에게 인사하더라. 그때는 재빨리 그의 집안으로 들어가 살찐 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와 그것을 그들 앞에 놓으면서 드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였더라. 그들이 먹지 아니하자 그는 그들을 두려워하였노라. 이때 그들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며 그에게 총명한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기쁜 소식을 전하였더라. 이때 크게 웃으며 그의 아내가 다가와 그녀의 이마를 때리며 늙고 부림의 여성이 애를 갖는단 말이오라고 말하매 그들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이 있었으니 실로 그분은 지혜와 아심으로 충만하심이라 대답하였더라.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قال فما خطبكم أيها المرسلون قالوا إنا أرسلنا إلى قوم مجرمين لنرسل عليهم حجارة من طين مسومة عند ربك للمسرفين فأخرجنا من كان فيها من المؤمنين فما وجدنا فيها غير بيت من المسلمين وتركنا فيها آية للذين يخافون العذاب الأليم 그가 사자들이여 당신들의 용문은 무엇입니까? 물으니 그들이 말하길 우리는 죄악에 빠진 백성에게 보내어져 그들 위에 차르게 돌을 빗발처럼 보내니 그것은 죄 지은 자들에게 주님의 표시가 찍혀 보내진 것이라 하더라. 그때 하나님은 그곳에 있었던 믿음을 가진 신도들을 구하노라. 그러나 하나님은 한 가정 외에는 어떤 무슬림도 발견치 못하여 무서운 징벌을 두려워하는 그들을 위해 그곳에 예증을 남겨두었노라. وفي موسى إذ أرسلناه إلى فرعون بسلطان مبين فتولى بركنه وقال ساحر أو مجنون فأخذناه وجنوده فنبذناهم في اليم وهو مليم 모세의 이야기 속에도 예증이 있나니 보라 하나님은 그에게 명백한 권능을 주어 파라오에게 보내노라. 그러나 그는 그의 군대와 더불어 외면하며 그는 마술사인가 아니면 미친 자인가 라고 말하였더라. 그리하여 하나님은 그와 그리고 그의 군대를 포획하여 바닷속에 던졌으매 그에 대한 비난은 당연했더라. وفي عاد إذ أرسلنا عليهم الريح العقيم ما تذر من شيء أتت عليه إلا جعلته كالرميم وفي ثمود إذ قيل لهم تمتعوا حتى حين فعتوا عن أمر ربهم فأخذتهم الصاعقة وهم ينظرون فما استطاعوا من قيام وما كانوا منتصرين وقوم نوح من قبل إنهم كانوا قوما فاسقين